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찾았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아, 우리의 인생은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 믿은 만큼 너 믿은 만큼 더 큰 믿음을 품지 말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하나님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쓸 권이 없느냐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들이 나왔다. 곧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자, 택하시지 않는 자는 바로 예수 앞에, 그 복음 앞에, 참으로 참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이것을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지 않으면 내 앞에, 예수 앞에 나올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흐름, 하나님의 그런 강권에 대한 흐름, 이런 것이 성경 전반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주권성,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과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 부분이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식이 너 자식이 너보다 더 키가 크네. 잘생겼네. 똑똑하게 보이네. 이거 또 서울대 나왔어? 어디 나왔어? 아버지보다 낫구만.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아비의 마음. 또 성경에서는 너가 뱀을 구할지라도, 너가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해로운 것을 구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뱀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자녀 아버지가 있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구약에서도 많은 전쟁과 많은 그런 기근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어긋나요. 그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런 기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주 배가 고파서 두 아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너 아이를 먹자. 하루는 너 아이를 먹자. 근데 한 아이를 먹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불쌍하니까는 안 놔주는 겁니다. 약속을 어긴 겁니다. 이런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들이 그 역사상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버리고 그런데 내어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내어주지 그렇게 악으로 더러움으로 뭐 배고파서 내어주는 것처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내어주지 아니하나니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령 안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역사성과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의 코드, 컴퓨터에 이루어지는 코드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맞지만은 하나님을 컴퓨터처럼 어떤 그 요새는 그 회계사도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또 변호사도 오히려 그 컴퓨터가 대신할 것이다. 또 무인 택시, 또 무인 택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변호사. 변호사 또한 그 컴퓨터와 그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인공지능과 컴퓨터처럼 딱딱딱 맞춰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가끔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주의 같은 분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다른 말, 잘못된 말을 할 경우는 아, 이 말대로 될 거야.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역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말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인격적이며 총체적이며 사랑과 감정과 그런 아픔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이런 모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런 성품, 신의 성품적인 부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그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뱀을 막 구합니다. 맨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말씀만 붙들고 구하면 그 코드처럼 생각하는 자, 잘못된 문자주의처럼 생각하는 자는 아 하나님이 그것을 그 말씀대로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얘에게 물질을 주는 것이 지금 축복이다. 얘가 물질을 받았을 경우는 멸망하게 될 것이며 시험에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얘가 지금 구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독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는 우리 기도를 깊이 하며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기도가 점점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말씀이 형성되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그런 과정들이 가끔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 같은 사람도 느꼈었고 또 여러분도 충분히 성령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령 안에서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럴 때야.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 그 말씀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인공지능, 컴퓨터의 코드처럼 뭐 말씀 딱 되면 뭐가 딱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많은 의문 안에,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의심 안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욥을 보면 그 참된 본질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너가 재산 때문에 믿는 거야? 너가 부유했기 때문에 믿는 거야? 너가 잘 되게 해주니까 믿는 거야? 그 욥이 부유하고 잘되고 하늘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죄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고 또 자기 자신을 치고 그런 노력 가운데 욥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마귀의 속삭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참수했던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잘되게 하니까 그 욥이 믿는 거지 한번 쳐보십시오. 이렇게 참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 요한계시록 나왔듯이 참수하는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지금 불법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활동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악한 자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그 권세 안에서 우리는 마귀를 능히 이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있음을 또한 여러분 상기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욥기의 그런 마귀의 참소와 또 그 참된 본질적인 신앙이 무엇인가를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뿌린대로 거두리라. 뿌린대로 거두리라. 이런 법칙들이 또한 그 안에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잠언서입니다. 아, 잠언서를 보면 그런 뿌린대로 거두는 법칙, 그가 옳은 행실과 옳은 삶과 하나님과 옳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와 영광과 생명이 따르리라. 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이렇고 악인은 멸망당할 것이요 의인의 자식은 굶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 안에서 사는 자들의 복. 그 모든 부분, 그가 경건히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 주신 부와 영광과 생명의 복. 또 욥기 또 마지막에도 그 참된 본질 신앙이 무엇인가와 또 하나님께서 두 배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는 모습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격적인 사랑과 신의 성품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런 신앙생활 안에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식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영성입니다. 아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딴 데로 나가는데 보십시오. 이런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와 또한 말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성과 토기장으로서의 그 권세 그 권세 안에서 너 뿌린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또 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너 믿음대로 되리라 하며 우리의 또한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입술의 시인과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런 총체적인 것이 그 총체적인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그런 영성인 것입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자면은 낙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 또 하나님이 왜 이런 삶 가운데 나에게 이런 것을 내려주시나 또 우리가 열심을 냈고 또 열심히 뿌렸는데 아니 왜 이런 결과와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낙심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너가 낙심하지 않고 진실로 선을 위하여 뿌리면 결국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열매로 걷게 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위안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토기자신, 토기장이신 그런 절대자이신 그런 하나님이신과 또 그러면서도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며 아버지로서의 인격적인 그 관계와 그 안에서의 하나님 자신을 들으신 그 말씀, 그 말씀의 순종 안에서의 복,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이해가 그 낙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전체적인 이해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듣겠습니다. 저도 항상 그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뭐냐면 항상 제가 예를 드는 것이 한 사람이 선교사로 준비하기 위하여 하버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약 2,000명 이상을 전도했습니다. 열심히로. 그 다음에 선교사로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비행기를 딱 탔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는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저는 제가 가장 그 찔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많이 게릅니다. 참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과가 아닌 것 같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돈 먹고 돈 먹기 그리고 또 하나님을 그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돈 넣으면서 이렇게 비는 무속신학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십일조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헌금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공기와 모든 만물을 붙드심과 또 우리를 보호하심과 또 지혜와 건강을 주심과 그 아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시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또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의 그 의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그 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풍성함을 채워 주셨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드릴 힘이 있어 주께 드리나이다라고 고백했듯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십일조요 헌금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그런 어린 신앙으로 십일조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데 사업은 망하고 또 기도하는 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낙심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 곰곰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가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서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묵상하며 곰곰이 심썼듯이 또한 그 시편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날마다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징계를 받는데 저 악인은 배에 기름이 넘치고 죽을 때도 웃으며 죽고 저렇게 잘 삽니까? 그러나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결국과 마지막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유한한 지식과 지혜로 우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라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외칠지어다. 바로 이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과 또한 내 자신의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낙심케 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외치는 신앙. 그것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 마귀나 그 타락한 은사자들이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죄된 생각을 들게 만들고, 아, 제가 저런 죄를 졌어? 아, 저런 죄된 생각을 했어? 타락한 사람들은 그걸 딱 보고,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마귀가 역사해갖고 또 움직여서 또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딱 얘기합니다. 너가 죄져서 그래. 너가 그 악한 생각을 썼지? 이렇게 이끄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역사와 타락한 악한 은사자들의 활동을 잘 분별하십시오.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의 섭리가 또한 녹아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절대의 은혜 안에서 절대자 안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너에게 이길만한 시험을 주나니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 악의 역사, 우리의 죄를 찌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찌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도록 마귀와 그런 악한 자들은 계속 그 악한 자는 피를 흘리기를 기뻐하며 앞에 웅덩이를 파고 그가 빠지나 안 빠지나 뒤에 숨어서 보름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마귀의 특징입니다. 이 마귀의 특징과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많은 곤란과 아픔과 고난을 또한 겪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죄성, 마귀의 활동, 우리 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요 양누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원하는 마음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너희에게 형통과 부유함과 풍성함이다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구약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며 우리의 죄 가운데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마귀가 속삭일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잘 아십시오. 성경에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함과 깨끗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해서 마음 뭐 죄주이기 마음 다스리기 할 때 우리 마음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충만하게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은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며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게 주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활동과 우리의 죄성과 또는 악한 자들의 죄성들, 그 가운데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낙심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마귀는 속상합니다. 너희 죄 때문이야. 너가 이래서 이래, 저래서 저래. 맞는 말입니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 갖고 예수님의 시험함을 기억하십시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 죄의 쇠사슬에 꽁꽁 메어버립니다. 회개의 열매와 진리의 자유함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십자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게으름을 보십니까? 회개하시고 게으름에서 나오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그 말씀의 순종 가운데 나가십시오. 그러나 그 죄 자체의 쇠사슬 가운데 거하거나 마귀의 꾀와 악한 자의 속임수와 속삭임 가운데 사망과 죄책과 우울과 절망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진정한 원인, 너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직 복음, 그 복음으로 충만할 때, 오직 십자가, 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낙심과 절망에서 죄에서 다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약점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며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순종의 열매 가운데 축복이 따르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뭐냐? 아이, 그냥 뭐 믿음대로 될 거야. 믿음. 아이, 은혜로 해. 은혜로. 그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형제가 죄를 졌습니까? 권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애통해 하십시오.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십시오. 두세 사람 데려가서 말하십시오. 이게 말씀입니다. 그냥 은혜야 은혜하면서 헐렁헐렁 넘어가는 게 결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 가운데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삶,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자는 것은 곧 말씀 안에 거하자,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주며 진리 안에 세워주는 그 관계가 은혜의 관계요,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아, 이게 점점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런 낙심 또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토기장이시. 그 부분을 알아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지만, 인정이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버드를 나와서 열심히 전도해서 2,000명이나 전도하고 선교사로 떠났는데 죽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아,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가운데 또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막의 역사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충분한 그 묵상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린 성경은 당연히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우리 영임을 받지 아니하느니 너가 영을 위하여 뿌리면 영을 위하여 걷게 될 것이다. 오늘의 말씀도 너가 선을 위하여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결국은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순종 가운데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내세와 또한 그런 하늘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의 놀라운 넘치고 흐르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이며 부와 영광과 생명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그 반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신앙 안에서의 그 본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성, 그 안에서의 우리의 그 믿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뿌린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런 이런 모든 안에서의 하나님의 신의 성품과 인격적인 관계, 그 안에서 그 모든 낙심과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구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 같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품으시고 놀라운 것을 계획하시며 놀라운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환상을 본 게 있고 환상을 본 게 있고 체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친히 시행하리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루어주소서. 이 모든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이런 복을 봤습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루시나니 라고 기록된 말씀을 믿고 구합니다. 왜 구하는지 아십니까? 원천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구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또한 붙들고 구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성,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이것을 믿기 때문이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책을 해서 가장 기도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면. 이것이 봐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그 한 책이 있는데 그 자꾸 이름을 까먹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식 죽일 거야. 너 죄 때문이야. 다윗은 회개하며 눈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금식하며 통회합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일어나 밥을 먹고 옷을 다 깨끗하게 차려입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자이심과 주권자이신 것을 인정하는 다윗. 그러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격적인 교류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아는 다윗. 이 균형이 그의 삶에 있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저도 그 말씀 보면서 그 부분들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 균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깨끗이 하면 또한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 아니라 내 자식이 나보다 더 큰 이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 저는 이것을 믿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현실은 절망적이고 내 자신의 죄와 또한 게으름과 여러 가지를 보면 내 자신과 또한 주의 현실과 또한 여러 가지를 보면 거의 절망적입니다. 누가 봐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붙들며 각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서 충분한 그런 물질과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 무섭고 그 잘못된 인식 가지고 돈을 파부은 나에게 질책하시고, 그러나 또 각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한 자는 다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시고, 또한 그 요한계시록에도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가 죽도록 충성하였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심, 우리의 죄에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주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또한 순종의 자리와 충성의 자리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그에 따른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또 하나님이 쓰신 크게 쓰신 부흥의 그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를 써주셔서 그에게 놀라운 것을 품으시며 절대 주권자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것을 계획해 주셔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믿으십시오. 나를 믿는 나의 하늘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크니라이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리라. 너 하나님은 만우리 영을 맞지 않으니 영적으로 뿌리면 또한 육적으로 뿌리면 그 뿌린 대로 걷게 될 것이다. 두렵지만 그러나 은혜를 바라보며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한 발짝 나아가는 나와 양누리교회 공동체와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풍성한 사랑과 또한 절대자시며 주권자이신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은 완전하시다 외치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다 외치며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풍성히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성, 악한 자와 더러운 자와 세상의 죄성, 마귀의 활동, 또한 알지 못하는 이런 낙심되는 환경과 고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자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그 바라는 그런 소원과 믿음을 보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자이다. 구하는 자에게 뱀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뱀을 주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사 예수까지 주었거든 무엇인지 안 줄까 보냐? 그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낙심치 아니하며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눈길 그분을 부를 때 주는 나의 음성 들으시네 나 눈물 흘려도 기쁨의 아침 곁에 가까이 함께 하시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변함없으신 나를 죄와 사망 이기시고 우리 구속하셨네. 예수 구열 복으로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위엄과 권세 모두 주님께 있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이기시고 우리 구속하셨네. 예수 구열 복으로 할렐루야 호산나 어린 양께 영광 경배하고 주를 기뻐하라. 감사로 나가며 기쁨에 춤추며 모두 찬양하라 주님을 모두 찬양하라 주님을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위엄과 권세 모두 주님께 있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이기시고 우리 구속하셨네. 예수 보혈 공로로 할렐루야 호산나 어린 양께 영광 모두 경배하고 주를 기뻐하라. 감사로 나가며 기쁨에 춤추며 모두 찬양하라 주님을 모두 찬양하라 주님을 빛으로 인도해 주 함께 다스리네. 주 보혈이 우릴 자유케 해 아버지께 나가네. 자